For the money and got to coming for your head. 몰라 머리카락 빨리 숨어 but I duck for they find you dead. 기회는 한 번 되지 마 버벅 spill that red like Johnny Walker. 우리 너무 나빠 손에 안 잡혀 진짜로 위험해 왜 자꾸 시험해 better quit test me ay. My click next to me ay. 눈앞에 보이는 대로 줄 세워서 한 명씩 두두두 rest in peace ah. On the first so them birds pull up. On the first so them birds pull up. Yeah. 다시 카프 쏘고 다시 가지 넌 바지 잡고 대방전 yeah. I just wanna pop a butterfucker 사실 없어 난 반전 yeah. I was on the back 가시 중에 맨 그냥 꽉 맨 눈에 매일 바삐 계속 걸어가 걸어 고맨 이러가 이러가 우리가 What about you bitch 난 필요해 갱생 밤새도 밤새 것 같아 내일도 같이 안 나한테 안 될 것 같아 누구보다 빠르게 Sorry about danger 수많은 갱스터 수많은 댄서 Circle of danger 이런 걸 댕겨 가져와 생거 What about tango bitch 이건 영화관에서 정신 차려 떨어지는 분은 10시간 떨어져버려 멀티가 쫓아가 오늘 벌지 열심히 When I was 16, they used to call me damn boy. 잡힌 미스빛 취급받지 받아라 쌓이는 데모 냉무이기는 제목 또 내 메모장에는 chaos yeah. 상대적인 내 배포 행방불명 마치 대포 But no cannon, no, no caption Do not pull up in my section 떨어져 텐션 나도 taken Yeah, yeah, better not test this yeah. 무렵에 때 우리 몰라 배려 들이대지마 우리 눈만 배려 병재처럼 너는 불안해져 yeah. Where yeah. we show up, you get in my house, yeah 암소가 huh. 비슈 never know by baggage back Maybarioshina no control less than this back deal This I can impose down give a fuck about any pride I get my be name to that and we teach a lot Jagan the Kumio team and bang is a hero Nigga must matter like a spend in another jam or get him a share What do got burba throw down your party got money bony you get a party huh Bingy Tago Jam Molly Tona Jay in the body Man better hide Is it that she gone I'm going to kill High gang the heights we on ride with an iPhone screen I'm not like pilots on the ring so what was she at Your thing I can see ya It's a Persian Pia This the higher, we don't fuck around We lootin' wireless, burn the town We leaving every week, goes the time Man, fuck the throne, let's take the crown Ooh, we can't let him run the